천지물이 흐르는 두만강 장군님은 물결에 죽을 실으셨네 눈물 젖은 두만강은 어디로 흘러가고 행복의 구비구비 기쁨만 싣거나 수륙잎만 고풍산 어려우는 두만강 빨지산 효장군이 웃음결 뜨겁네 잊지 못한 사연 많아 추억도 깊으신가 장군님 마음속엔 그리움이 파도치네 정다운 내 조국에 젖줄기 두만강 장군님은 바다 같은